gas, gas, gas, gas, gas me, yeah. Let's bring it, gas, gas, gas, gas, gas, gas me. I'm gonna tell you I do what I do. 무대 뒤에 1분 전 나의 표정 말투. 그때쯤에 기분은 떨림 혹은 들뜸. 가끔 불안하지 하지만 난 나를 믿을 뿐. 적당히 하는 건 싫어. 끝없이 늘어난 시선 즐기다 올 거야. 실컷 결과를 알아 볼 시선. 뭐 이건 1 plus 1 equals 2처럼 당연하지. 잘 알잖아 this is how I roll. So put it down. Yeah yeah, yeah. 불이 켜진 순간 내게 맡겨 다. Yeah yeah, 이미 준비돼 있어. 적당한 긴장감 I want it. 켜지는 spotlight I want it. 가스 가스 me up. Let's bring it.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me up. 뒤돌아봐봐 이건 다 오늘을 위해 준비했던 시간. 조금씩 뜨거워진 분위기 하나씩 만들어 with my squad. Hey, 들리는 함성은 bigger. 누구든 한눈에 비교 실수로 발목을 삐끗한데도 안 나와 because 뭐 이건 1 plus 1 equals 2처럼 정확하지 변함없어 I do what I do. So put it down. Yeah yeah, yeah. 가스 가스 가스 me up. Let's bring it.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me. Yeah.